하지만 왜 결국엔 날 커버 못해 숨어서 후 쳐보다가 깜짝 놀라지 후 내게 난 티놈이 같은 난 내 존재의 일부 날 그대로 받아들여 너의 두려움 걱정은 접어두려 네가 견딜만한 고통을 누려 더 깊이 빠져들어 널 맘대로 가지고 놀아 내 손에서 맘껏 놀아 도망가지만 난 영원히 난 두려워 You can call me monster I'm creeping in your heart yeah, yeah, yeah. 뒤집고 무너뜨리고 삼켜 yeah, yeah, yeah. 그래 넌 훔쳤단 믿게 널 말아줘 놓을 거야 Creeping.